잠올 때까지 잠시만 그녀 곁에 서 있을 거야. 바라봐도 행복한 사랑이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. 언제나 기대어서 쉴 수 있도록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인사도 없이 날 떠나간대도 감사하며 보낼게. 난 바보라서